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저서가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백두산 미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칭송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들을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해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회합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